자기야, 만약에 나를 죽여야만 당신이 살 수 있다면 어쩔 거야? 어떻게 당신을 죽여? 그럼 당신이 죽는데?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그럼 날 죽이게? 어느 것을 고를까요? 끔찍한 수수께끼로 독자들을 고뇌하게 하다. 탐정 추리 소설 이니미니 도서출판 북플라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68%입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어느 한 곳에 두기보다는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산 투자의 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 3분법이라는 건데요. 이 자산 3분법은 주식과 부동산 예금에 돈을 골고루 나눠서 묻어두는 겁니다. 즉 서로 다른 세 가지 성격의 자산에 돈을 나누고 굴려서 위험은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편이라 재산이 부동산 한 곳에 편중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전체 자산의 68%나 되고 있고요. 특히 60세 이상 인구만 따로 보면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은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고 미국은 30%를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는 68%나 되니까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많은 겁니다. 지금 경험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 구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가계 부실이 늘어나고 또 고령자의 소비 부진 등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주게 되지요. 부동산이 가계와 국가경제에 독이 되지 않도록 이런 균형을 좀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재산이 좀 많으면 부동산에도 좀 투자하고 예금에도 투자하고 부동산 비중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재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부동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게 자산의 대부분이 되니까요.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평소보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빨리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 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올가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분석법들 공부해보겠습니다. 9월 29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예전처럼 이사철이라고 하는 시기나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가을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셔서요. 그래서 올가을에는 부동산 시장, 뭐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엔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오른 가격에도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월세로 돌리는 집도 많아지고 있어서 차라리 이참에 집을 사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는데 오늘 그래서 추석 이후에 가을 부동산 시장 어떨지 부동산 전문가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시기도 할 거고 다른 얘기 빼고 바로 질문 이 질문 드리고 싶긴 한데 어떤? 집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인데요. 뭐 대개 이제 뭐 그 주변에 다른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보죠. 대개는 추석이 되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렇죠? 추석 지나고 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이 큽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듣는데 부동산 시장이 유독 이렇게 명절과 관련해서 뭔가 분기점이 되거나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통적으로 저희가 자녀들 그 학기에 맞춰서 봄하고 가을에 주로 이사를 많이 해서 전통적으로 봄 이사철, 가을 이사철이 저희 대표적인 이사하는 시즌이었잖아요. 그런데 추석 직후가 사실은 그 시기하고 맞물렸단 말이죠. 그래서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뭐 투자한 얘기, 투자 성공한 얘기, 실패한 얘기 이런 걸 나누다 보면 뭔가 의사결정을 좀 하고 이후에 이사철에 뭐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추석 이후에 이런 시기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는 사실은 가을 시즌의 이사철 규모가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추석에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할 변수들이 시장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예. 보니까 특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저 부동산 관련해서는 전문가분들 가끔 만나 뵈면 의견들이 엇갈려요. 그래서 참 네. 예. 일단은 저 9월 최근 들어서도 주택 거래량도 여전히 많고요. 뭐 상승 지역도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는 전해지고 있던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요즘 부동산 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뉴스가 잘 반영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가격 오름세나 거래 동향에 대해서 꾸준히 뉴스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7월에 그 가계 부채 방안으로 대출 규제 뭐 심사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예고를 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하겠다라는 예. 예고를 한 이후에 상반기보다는 약간 주택 구매나 투자에 대한 심리가 조금 불안정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부터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네. 대출 자격 접 깐깐하게 보겠습니다. 그쵸, 그런 거죠. 그쵸. 소득에 예. 대한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고 또 원금을 처음부터 같이 갚아가는 원리금 예. 분할 상환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가 된 상태인데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부터 대출받아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시장이 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세난이 요즘 심각하잖아요. 네. 전세 찾기도 어렵고 전세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계속 집을 사려고 결정하는 무주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분들이 거래하는 뭐 좀 중저가 지역이나 소형주택 시장 특히 서울로 치면 뭐 강북권이라든가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계속 매매 전환 거래가 예상보다는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심리적인 위축과 불안 심리에도 불구하고 거래나 가격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도 생기고 가격도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네네.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거래는 되는데 가격은 생각만큼 안 올라?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가격이 좀 오릅니까 요즘엔? 네. 실제로 저희가 거래가 되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뭐 주택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예. 요즘 특히 이제 한 최근 1년을 돌아보시면 거래도 예전보다 한 20, 30% 늘어나고 실제 가격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축으로 집을 짓는 네. 공급 부분도 동월 대비로 한 30%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거래도 되고 가격도 오르고 공급도 원활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주택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았죠. 집주인 파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아주 싸게는 안 내놓는군요.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와서 집값을 예. 좀 지탱해 주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급매를 한다거나 가격을 낮춘다거나 이럴 필요를 못 느끼고 계신 상태죠. 네. 전세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아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도 들 수준까지도 올라온 건 같은데 어떻게 좀 더 오를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집값이 1억이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뭐 최근에 한 9천 막 이렇다는 얘긴데 네. 그 이상으로 넘어선다 그러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집값 수준보다도 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건데 그게 좀 말이 안 돼 보이긴 하는데 소비자 이제 젊은 집을 안 사는 수요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이 지역에 잠깐 한 2년 정도 조금 불안정하지만 전세 가격을 치르고 거주할 의사는 있지만 그 집을 사기는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도 사실은 아깝고 그 집을 샀는데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이후에 내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뭐 좀 소위 깡통 전세 같은 사고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네. 집은 안 사고 전세금을 지불하고 이제 버틴다라는 거죠. 그러면 1억 원짜리 집에 전세가 9,500만 원에 나오거나 심지어는 뭐 9,800만 원, 1억 이렇게 나와도 그 계약할게요 하는 경우가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만 해주겠다라고 해도 최근에는 고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입장에서는? 예, 세입자분들한테 네. 대부분 월세 전환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전세로 계약하셨던 분들이 2년 지나면 이제 재계약하셔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집주인들이 올리기 어려운 수준의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네. 아니면 월세로 줘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내놓으니까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전세금을 올려주는 예,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월세로 조금 돌리자 해서 소위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올라가는 전세금을 월세로 추가로 내는 반전세 계약 같은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재계약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최근에 반전세 형태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예. 나머지 오른 부분을 월세로 그렇죠. 돌리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반전세 계약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 이 반전세가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가는 과정의 일종의 중간 형태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집주인이 자꾸 우위에 서면 보증금 그렇죠. 좀 줄이고 월세 좀 올립시다. 예, 보증금 좀 줄이고 월세 올립시다 이렇게 되니까. 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보증금 규모가 작고 월세가 큰 예. 그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로 점점 넘어가게 되겠죠. 바꿀 때요. 말씀 나왔으니까.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세금은 예를 들면 1억을 더 올려줘야 될 분위기인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올리고 나면 이 집값을 추월하게 되니까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로 돌리는 게 합리적입니까? 사실은 법정으로 그 전환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예. 예,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환 이자율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환율 법정으로는 지금 6% 기준금리의 4배수로 해서 6%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적용하면 1억에 6% 연 이자율 적용하면 월에 한 50만 원 정도씩 네. 내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실제로는 거의 한 두 배 이상 내시는 경우가 많죠. 1억을 돌리면 그냥 월에 한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요구받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법정 전환율이 실제로는 잘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고요. 법정 전환율은 6%라고 못 박혀 있어요. 숫자가? 네. 아니 숫자가 아니라 예. 기준금리의 4배수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저희 기준금리가 1.5%잖아요. 1.5에서 곱하기 4하니까. 네, 그래서 현재는 6%인데 서울의 좀 평균 전환율도 7.5% 정도고요. 예. 개별 사례에서는 사실은 한 10%대까지 요구받는 저가 시장들도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게 참 법은 그런데 이 법 지켜서 6%만 합시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 바꿀래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고민이네요. 어떡하죠? 네. 이렇게 저 점점 월세가 많아지고 전세는 없어지고 이제 전세는 정말 구하기 어려울 거다.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오르겠죠. 시간은 네, 걸리겠지만 네. 예. 오르는 시점이 되면 어쨌든 좀 변화 속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기보다는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들, 임대인들이 당연히 더 많을 네. 거고요. 최근에 다주택자 중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중장년층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남는 다주택을 통해서 월세를 놓고 그거를 생활자금으로 쓰려는 계획을 네.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세를 나서는 사실은 그거를 재투자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월세를 놓으려고 해서 그 전세의 월세 변화 추세를 어떻게 제어하거나 막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게 얼마나 걸릴 거냐. 전세가 시장에서 이제 상당 비중 이하로 줄어드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견이 많은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지금 전세보증금 규모가 400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어쨌든 상당수의 재투자 비용이나 네. 뭐 레버리지 비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긴 하겠으나 시간은 굉장히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좀 줄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단계들이 몇 차례 지나야 전세가 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올가을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 사는 거 말리는 전문가들도 꽤 계신데 말리는 전문가들의 논지 중에 하나는 부동산 공급이 조만간 과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지금 뭐 전세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시는 분들 생기지만 이거 조만간 문제 생길 겁니다. 특히 요즘 분양 물량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입주하기 시작한 2, 3년 후부터는 큰일 나요. 이제 이런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것도 또 나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최근에 연구소들에서 나왔던 적정 연간 주택 공급량 수치가 한 32만, 33만 채 정도라고 해요. 국내 필요한 주택량이. 아, 1년에 그 정도 32, 3만 채는. 네, 그 정도를 공급하면 이제 네. 적당한 수준이다라는 건데. 아,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네, 필요한 수급이 예. 이제 맞춰진다라는 건데. 올해 아파트 연말까지 공급될 예정량이 현재 한 45만 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공급이라는 건 네. 입주예요? 아니면 분양 공급입니다. 분양. 예. 그러니까 분양 공급. 분양 공급이 그러니까 이 분양이라는 거죠. 네네.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아파트는 아직 없는. 네. 실제로는 네. 매년 한 33만 채 정도씩만 짓기 시작하면 예, 예. 주택이 부족하지 않고 딱 맞다라는 건데 올해 그만큼 과도하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3년 후 정도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다만 저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앞뒤를 살펴봐야 될 거는 또 올해 공급이 늘기는 했지만 사실은 매년 이만큼씩 공급이 된 거는 아니어서 공급이 좀 살펴보시면 한 3년 정도 주기로 외부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의 공급 급증만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올해는 알아라. 얼마나 공급됐다고 말씀 주셨어요? 연말까지 공급 계획된 물량을 합쳐서 방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파트 분양 물량만 한 45만 채 정도가 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 적정보다는 한 10만 채 정도 더 그렇죠? 분양된 건 맞는데 네. 말씀하신 건 몇 년 동안 분양 그 공급 못 됐던 부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지역별로 공급량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청약 열기에도 불구하고 우려 사항이 많이 지적되는 뭐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네. 이미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주택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런 지방의 대도시 일부는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 17년 이때에 일시적인 물량 공급 과잉이나 가격 조절이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네. 반대로 수도권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공급이 많지는 않다가 올해 공급량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거든요. 네. 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도 좀 활성화되고 또 경기도의 신도시 택지지구들도 막바지 분양을 하다 보니까 네. 올해 공급량의 폭증은 사실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의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일어난 현상 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로 공급 상황이 계속 다르고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공급이 조금 본격화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 공급량,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좀 아직은 부족한 상태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30만 채 정도 남짓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1년간 공급되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건데 서울만 놓고 보면 얼마나 정도 하면 돼요? 즉 제가 여쭙는 이유가 서울은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서울 인구가 줄고 있죠. 경기도 예. 쪽으로 이제 좀 저가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울은 이제 집도 안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노후 멸실 주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면 한 예년에 금융위기 전후 공급량을 보면 5만 채 이상 뭐 이렇게 아파트 분양량만으로도 그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한 3만 채 정도 분양도 못 채운 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올해 같으면 이제 강남권의 분양도 좀 본격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멸실도 이후에 한 2, 3년 정도 지속이 될 거고 공급량도 그동안 조금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에 비해서 공급 과잉이다라고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이 공급 과잉을 총량으로만 말하는 게 굉장히 좀 무리가 그러네요. 있을 수 그러네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지역별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 공급량뿐만 아니라 뭐 인구 도시별로 인구들이 뭐 유입되고 유출되는 이런 인구의 변화 또 세대수의 변화 멸실주택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급 과잉이 단순하게 인허가 물량이나 아파트 분양 물량만으로 얘기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한 분석들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런 분석을 통해서 봐도 이제 지방의 일부 대도시들은 공급이 조금 과잉한 측면은 있다라는 네. 정도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지금 집 사는 게 불안한 공급 과잉 지역도 있고 또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부동산 지금 집을 과연 살 때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또 개인들의 뭐 상황에 따라서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개인들 상황은요. 제가 좀 사실은 전문가 분들한테 질문 드리면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네. 실수요자라면 집을 사셔도 괜찮고요. 투자 목적으로는 좀 사지 마십시오라는 답인데 그게 사실은 집이 그렇죠. 투자 실수요자도 실수요자도 버릴 수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실수요자도 4억에 살 수 있는 집을 4억 5천에 샀으면 그건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냥 에휴 내 집이냐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역별로도 어떻게 움직일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시면 좋을까요? 뭐 방금 불만 있다고 말씀하신 유의 조언을 저도 사실 쓰고는 있는데요. 예. 뭐 그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가격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미래에 크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건 내리건 예, 과거와 예. 같은 뭐 상승폭을 기대하고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럼 거예요. 많이 떨어질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크게 떨어질 요인도 사실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내년에 뭐 대출 규제 강화라든가 예. 금리의 이제 인상 추세라든가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뭐 위험한 부분들이 예측되기도 하지만 전세 월세 전환 속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임대 시장의 주거 불안정 같은 것들이 너무 좀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매매 전환하는 거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실수요자라고 하면 이제 30대, 40대, 뭐 이제 20대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젊은층인데, 야 젊은층이 돈이 어디 있길래 그렇게 비싼 집을 사겠어? 그러니까 집값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야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혹시 그럼 뭔가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임대 시장에 머물 거냐? 지금 사실은 매매 대출에 들어가는 주거 비용, 그다음에 전세 대출에 들어간 주거 비용, 월세 비용 이게 거의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사실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점점 이제 투자성은 조금 배제하고서라도 주거 안정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매매 주거 비용이 특별히 더 과도하게 높지 않은 이상은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예. 그거를 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좀 장기 모기지 론 같은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라든가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거래를 유발시키는 수밖에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사실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충분히 낮춘 임대 아파트 공급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게 좀 어느 기간만 지나면 공급이 그만큼 돼서 늘어날 테니까 네. 월세도 내려가고 월세가 내려가면 집값도 같이 내려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해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붓기 전에는 뭐 이 정도 집값 내지는 흐름은 유지될 거다. 다만 크게 폭등하거나 혹은 크게 폭락하거나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 네, 변동성 자체가 크게 예, 줄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런 뜻이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하실 때 그런 변동성의 감소가 네. 좀 더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집을 사든 생각입니다. 안 사든 예. 결과는 큰 차이 없을 것이다라는 네. 결론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올가을 부동산 시장 어떨지 전망해봤습니다. 어려울 질문이 좀 많았을 수 있는데 솔직한 많은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 포토존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장사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아마도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늘 떠올리실 겁니다. 프랜차이즈로 장사를 시작해볼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창업을 해서 내가 만든 이 가게를 대형 프랜차이즈로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꿈도 가지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들은 어떤 프랜차이즈 업종이 뜨는지 이런 정보가 아마 이런 구상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 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또 토요일만 뵙다가 평일 내뵈니까 또 색다르군요. 네. 예.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뭐 우리 주변의 빵집, 편의점 혹은 뭐 각종 치킨 뭐 브랜드, 떡볶이, 네, 김밥 뭐 다 네. 본사가 따로 있고 여기 이 동네도 이게 있네 이제 이런 가게가 다 이제 프랜차이즈인 건데요. 네.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외식 업종에 많이 몰려 있는데 외국도 그렇습니까? 어때요? 외국도 음식이나 숙박 쪽 이런 쪽이 많은데요. 예. 아 제가 숙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엔 없는 것들도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거 보면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좀 그 프랜차이즈 랭킹을 여러 매체에서 선정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엔터프리뉴어라고 우리 중공상인이라는 그런 잡지의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1위로 선정한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프랜차이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 뭐 매장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어나거나 하는 네. 그런 뜨는 프랜차이즈 있고, 네. 1등 네. 햄버거? 아니 요즘 안 먹어요? 햄버거가 아니고 호텔 체인입니다. 호텔이요? 네. 햄튼인을 1위로 여기서는 꼽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햄튼인. 햄튼인? 네네. 아. 인이 여관이란 혹은 호텔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예. 그래서 햄튼인을 1위로 꼽았습니다. 아 이게 미국에서 뜨는 프랜차이즈다? 네. 인이라고 한 걸로 봐서 네. 꽤 비싸거나 이런 호텔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하얏트 힐튼 호텔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인 호텔이겠죠. 예. 어떻게 호텔 체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까? 사실 이 햄튼인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세워진 호텔이긴 한데 네. 그 99년 또는 그 2007년에도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어려운 경제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출장을 갈 때 좋은 호텔에서 머무는 것들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이때 가격은 싸면서도 훌륭한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아. 마케팅 그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게 만족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고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케팅을 했었어요. 아... 저희 호텔에서 주무시고 예. 불편하시면 돈 그대로 드릴게요. 이런 마케팅을 하면서 네. 침대나 비계도 좀 편안한 것들로 그 다 구비를 했었고요. 보통 싼 호텔들이 아침에 갈 때는 무슨 그냥 차가운 빵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 도넛이라든가 네. 여기서는 그 아침에 그 와플 같은 것들도 다 직접 익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과일도 공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싸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른바 뭐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불리는 네. 그 뭐 저 방에서 잠자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나 뭐 1층에 뭐 커다란 뭐 저 식당이 있다든가 뭐 무슨 연회장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그렇죠. 그런 호텔이군요. 네. 이런 게 저 뭐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출장 많이 다니나 봐요? 거기는? 네. 그 미국에는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지역 특색을 가지는 각 고장의 작은 호텔이나 모텔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유럽에는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또 그 전 세계의 호텔 랭킹을 보면 약 10개의 탑10 중에 그 미국계가 약 7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만으로 봐서도 호텔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좀 크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뭐 호텔도 꽤 많고 요즘엔 특히 이제 뭐 지역별로 모텔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뭐 수요는 시장은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참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건 뭐 들어가기 전에 안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깨끗한지 네. 더러운지. 뭐. 네, 뭐 대강의 이제 기대 수준은 있지만 네.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품질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네. 잘못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지방에 가면 이렇게 모텔 같은 게 모여 있는데 여관이. 네. 그 중에 어떤 모텔은 딱 그 전국적으로 체인이다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될 테니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있죠. 예. 자, 그 미국에서 그럼 1위 프랜차이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 체인이라고 하셨고, 네. 예. 2위는 뭡니까? 그 2위는 그 애니타임 피트니스라고 해서 네. 피트니스가 프랜차이즈로 돼 있습니다. 아, 이것도 독특하네요. 네. 예. 미국에서 지금 몇 개의 브랜드가 그 떠오르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 운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인식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또 어떤 그 특화된 운동에 대해서 또 그 할 수 있는 그 기구들도 갖다 놓고 네. 그렇게 하는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네 곳곳마다 그 익숙한 브랜드의 피트니스 저가 들어서고 있다. 네. 이것도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네. 3위는 뭡니까? 3위가 서브웨이인데요. 우리가 그 패스트풋을 정크풋이라고도 하고 건강에 안 좋다라고 안 좋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중에 괜찮다고 평가를 받는 게 이 서브웨이입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야채를 상대적으로 많이 넣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네. 그래서 그 패스트풋은 그중에도 그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브랜드고요. 네. 미국에만 2만 7천 개가 있고 107개국에 약 4만 2천여 개의 그 편의 그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뭐 샌드위치나 햄버거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건 좀 야채도 많이 넣고 건강을 생각한 브랜드야 이렇게 좀 포지셔닝이 되어 있나 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우리 햄버거라고 하면은 경쟁자가 많아요.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뭐 웬디스도 있고 많잖아요. 예. 우리가 딱 들어도 알 만한 것들이. 네. 근데 이렇게 샌드위치의 경쟁자는 서브웨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미국의 매체에서는 서브웨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10개의 후보군 뭐 이렇게 해서 그 따라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을 그 따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위는 어떤 아이템이었습니까? 4위는 프랜차이즈. 4위는 잭 인 더 박스라는 건데요. 잭 인 더 박스요? 네. 어떤 그 아이템일지 혹시 생각이. 잭 인 더 박스? 네. 박스라고 한 걸로 봐서 무슨 도시락입니까? 아,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미국의 도시락은 햄버거를 많이 먹으니까. 예, 그 안에 뭐 빵이나 샌드위치 넣어서 파는 거예요? 햄버거집이에요, 햄버거집. 아.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집인데 예. 약간 고급 햄버거집입니다. 근데 차이가. 아, 맥도날드 같은 데는 이제 햄버거를 계량할 때 뭐 베이컨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여기는 뭐 타코라든지 조금 다른 분야의 음식들도 예.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여기는 뭘 잘해서 이렇게 4위가 됐어요? 햄버거 집이 이 여기는 그 드라이브 스루 같은 아시죠? 그 운전하면서 주문하는 주문해서 거 있잖아요. 한 바퀴 쭉 돌고 가면 이제 나 출구점에서 봉지에다 넣어주는. 네. 근데 예. 이 이름과도 연관된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잭 인 더 박스는 1951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네. 근데 알래스카에 이 회사는 샌디에고에 있는 회사인데 알래스카에 채터박스라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인터폰으로 밖에서 주문을 하면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그 음식점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걸 배워 와 가지고 그 자동차로 들어왔을 때 인터폰으로 주문을 하면 지나가면서 창문에서 음식을 내다 주는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대량 그 공급을 했던 회사예요. 아, 잠깐만요. 그 창가에 도착하면 네. 점원이 늘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네. 인터폰을 누르면 점원이 와서 네. 나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나갈 때까지 저쪽까지 가서 기다릴 테니 빨리 음식 갖다 줘. 이 시스템. 네. 그러니까 차가 왔을 때 입구에 그 인터폰을 달아놓은 거죠. 그럼 네. 주문을 하고 조금 가다 보면 창문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가까지 가서 주문을 해서 거기서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라 네. 창가 가기 전에 한 50m 전에 딱 주문할 수 있게 스피커하고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지금은 웬만한 저 운전해서 직접 주문하는 곳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 예전에는 운전해서 잠깐 문 열고 내려가서 어이 저 여기 좀 뭐 주셔 이렇게 했어야 됐나 보군요. 네. 그거를 딱 차 안에서 창문 열고 미리 멀리서 얘기를 하고 한참 가서 아. 좀 가서 창가에서 받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그 도입했던 알겠습니다. 회사가 됩니다. 인터폰으로 주문하면 그 박스 그 차 주인이 보기에는 저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저 점원이 네. 나한테 이제 음식 갖다 준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선전할 때 오시면은 이 차로로 오시면 저 박스에 있는 잭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네. 이제 회사 이름이 된 거죠. 아, 알겠어요. 잭 인 더 박스가 재밌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위 프랜차이즈 이것도 지미 존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이건 또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재미있는 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서브웨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네. 왜냐하면 주문을 할 때 빵은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리고 오이, 토마토, 양상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빵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여기 지미 존슨은 주문할 때 그 미리 쓰게 합니다. 아니면은 정해놓은 것들을 미리 넣어요. 그래서 서브웨이보다 빠르게 서빙을 해줍니다. 그거 못 기다려서 여기 가는 분들이 꽤 있나 보네요, 미국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성장한다고 하고 예. 이 회사는 호불호가 그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서브웨이보다 조금 더 빨리 서빙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도 주변에 혹시 저 다 좋은데 주문 받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좀 이거 좀 빨리 한번 해서 다른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지미 존스가 6등이었습니다. 네. 7위는 서브프로라는 곳인데 이것도 감이 안 잡힙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서브프로? 서브프로는 우리가 재난이 났거나 뭐 수해가 났을 때 네.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복구해주기도 하고 청소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 뭔가 집에 좀 뭔가 난장판이 되고 나면 부르는 네. 그런 일이 많나 보군요. 뭐 홍수가 났다거나 뭐 이런 네. 거 할 때 이제 도와주는 기관인데 돈을 받는 거죠.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거고요. 프랜차이즈는 걸로 봐서 일상적인 서비스도 제공해 주는 모양이에요. 뭐 집안 청소라든가 등등. 그렇죠. 예. 예. 우리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 저 프랜차이즈라든가 혹은 뭐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네. 곳곳에 그냥 인력 파견 업체나 청소 대행 업체 정도로 되어 있는 산업 분야인데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사점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 미국은 쭉 이제 돌아봤는데 네. 다른 저 혹시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순위가 이렇습니다. 혹시 뭐 이런 자료는 없어요? 우리가 좀 그 안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회사가 없을까요? 글로벌 랭킹을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자료들을 보면 뭐 1위부터 4위, 5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입니다. 뭐 서브웨이니, 맥도날드, KFC, 버거킹 뭐 이런 것들이긴 한데요. 네. 이들 중에 다른 나라에서 시작한 것들 중에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구몬이라고 해서 교육을 알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이게 전 세계 프랜차이즈 중에 37위가 되고요. 아, 이것도 저 동네 곳곳마다 네.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70위의 네이처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스페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뭐예요? 뭐 하는 데입니까?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 음식들도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오로지 이제 건강식 또는 뭐 건강 다이어트. 서비스와 관련한 그런 것만 이제 특화해서 만든 브랜드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또 82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유럽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예. 카트리치 월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프린터의 카트리치 있잖아요. 그걸 보충해주는 그런 프랜차이즈인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또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주변에 항상 필요로 하긴 하나 이게 뭔가 체계적인 서비스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약간 낙후된 산업을 뭔가 매뉴얼을 만들고 뭐 통일화하고 하면 그렇게 뭔가 좀 이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기도 하네요. 우리 그렇죠. 사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또 이런 걸 보고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예.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영진 소장과 함께 오늘은 전 세계에서 요즘 뜨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바탕으로 좀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연휴가 끝나서 다시 또 생활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인데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8시 3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